메이데이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많이 쉬었는데요. 그동안 참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좀 슬픈 사건이 있었고, 우리도 이제 각자 초소에서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방송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명복을 빌면서 잠시 묵념하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세월호 참사 이후로 많은 민중들이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가만 있을 수 없는 민중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고, 그렇게 이제 촛불이 타오르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맞은 5월 1일 노동절 집회였는데요. 메이데이 11회에는 124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이라는 주제로, 우리 메이데이 방송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함없이 같이 방송 참여해주시는 동지들 자리하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구철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하지만 참 반갑지 않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참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김동관 기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특히 우리 김동관 동지는 더더욱 더 충격적인 일을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당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꿋꿋하게 이겨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진행하지요. 먼저 노동절 집회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24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가 전국 15개 지역에서 개최됐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지금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리고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집회로 지금 진행됐습니다. 서울에서는 1일 날 오후 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개최됐고요. 서울에서는 1만 명이 모였고요. 전국 한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서울 집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는 목장을 하면서 집회가 시작됐고요. 전반적으로 무겁게 진행됐습니다만 추도만 할 수는 없고 이제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서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대회사로 슬픔을 넘어 분노로 가는 길에 80만 조건의 뜻과 의지를 담아 박근혜는 책임지고 내려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가 1시간 반 정도 진행됐고요. 집회가 끝난 후 서울역 광장에서 시청 광장까지 행진을 했는데, 행진 이제 시작하자마자 장애인들이 이제 행진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에 나오게 됐어요. 장애인들이 나오려 하자 바로 경찰들이 이제 막아선 거죠.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앰뷸런스에 두 명이 실려가고 한 명이 이제 연행됐었어요. 다행히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풀려났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한 다음에 시청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 헌화하면서 집회는 모두 마무리됐죠. 충남도 추모하는 이런 분위기로 집회를 진행을 했고요. 서산 시민문화회관 주차장에서 2014년 세계노동절 충남노동자대회를 아침 10시 반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 900여 명 조합원들이 이렇게 참가를 했고요. 연사들 발언 위주로 진행되고, 인접해 있는 서산시청 분향소에 가서 같이 추모하고 헌화하고 경건하게 노동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전 충북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충북 참가자들은 전체 참가 지침이 하얀 옷을 입고 검은 바지를 입고 참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티셔츠에는 미리 이제 준비를 해서 그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게 이러면서 경건하게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행진까지 진행을 했고요. 예, 애초에 민주노총에서는 올해 노동절의 기조로 모든 노동자들을 쉬게 하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할 것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현재 월 1일 유급휴일인데도 사실은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전체 50%가 넘게 있습니다. 특히나 영세사업장, 비정규직들은 사실 유급휴일이라는 것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지금 노동을 맞아요. 강요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제가 속한 노조, 우리 조합원들도 사실 그런 처지에 있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기조를 잘 변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망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더 앞으로 이 민주노총이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떤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좀 관건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124주년 노동절을 맞아서 메이데이 노동절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때 구동지가 좀 준비를 해주셨죠? 예, 뭐 많은 청취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좀 개괄적으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 그 1886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위해서 총파업에 돌입을 했었죠. 네. 이후 경찰이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발포를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게 됐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서 헤이메케 광장에 모인 노동자 시민들에게 더 무차별한 발포를 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구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사형을 시키게 되었죠. 이후에 제2인터내셔널 1889년도에 이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고 투쟁의 장으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만들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세계 노동절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절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리아에서는 우리 노동절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를 좀 언급 안할 수가 없는데요. 최초의 노동절 투쟁은 1923년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하에 약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면서 노동절 투쟁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민족해방투쟁의 사조가 부르주아 민족주의에서 공산주의 사조로 방향을 전환을 모색하던 시기, 그 주체들이 형성되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1925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사조를 중심으로 또 노동자들의 투쟁 또한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던 그런 주체 형성과 맞물려서 조선노동총동맹 주도하에 세계 노동절 집회를 첫 코리아에서 만들어 나가게 된게 아니었나, 그런 시대적인 흐름까지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우리 전평이 주도한 노동절 집회가 20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전 20만이라는 숫자가 당시에 사실 사회적 교통편 그리고 그러게요. 또 조직 현황 이런 걸 놓고 볼때 정말 엄청난 노동자들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반면에 대한노총에서는 서울운동장 옆에 야구장에서 약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아주 초라하게 자기들만의 미군정의 비호하에 또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아가 분단되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절의 의미가 훼손되고 정권에 의해서 굴절되고 억압된 채, 반대로는 우리 노동자들이 진정 노동절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온 역사였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대한노총의 창립일을 3월 11일 노동절로 우리의 노동절을 뺏어간 거였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는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명명하면서 실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의 날, 노동절은 우리에게 노동자란 투쟁의 날이고 단결의 장이고, 또한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맞선 사회 변혁적인 의미를 가지는 날임에도 그런 의미를 훼손시키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 날짜까지, 이름까지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노동절을 지우려 했었던 그 골절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계급은 전태일 열사의 투쟁을 비롯하여 숱한 투쟁 속에서 노동절의 역사를 복원시켜 내었습니다. 예,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전국의 수많은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 힘으로 89년 세계 백해 노동절 기념행사 자리에서 노동법 개정 및 임금 인상 투쟁 본부를 결성하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불명의 날이다. 그러면서 진짜 5월 1일을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하는 날로 만들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노동절의 의미가 찾아나가게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94년 김영삼 정권은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의 결과, 이런 정권이 날짜까지 이제는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이 달력에 표시되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거싹 지워버리고 노동절로 바꿔야겠죠. 아직 더 투쟁의 과제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94년 이후 5월 1일을 우리의 노동절로 맞이하면서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1946년 노동절 60주년 기념식에서 전평이 발표한 성명을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를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노동자의 당면 임무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민주주의 파쇼 분자들의 민족 분열과 온갖 모략을 분쇄하고 3천만 동포가 행복스럽고 부강하게 잘살수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급히 갈망하는 쌀과 나무와 옷감과 직업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60여 년 전에 미국 노동자들이 완전히 전취한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노동운동의 자유, 언론 집회 시위 결사 출판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또다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메이데이는 우리 노동자들의 전체 힘을 합하여 이런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중적 위력을 보이는 날이므로 메이데이를 세계 노동자와 공통한 공휴일, 시위 행진의 날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 전평이 발표한 이 성명을 읽으면서 그때 얘기했던 우리 친일파 민족 반역자, 반민주 파쇼,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현재의 과제가 되고 있는가. 정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성명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우리 노동절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다짐하는 날이자, 우리 노동운동이 전체 운동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 운동을 조직해서 정치투쟁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우리 현재 대한민국, 이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아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인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서의 이 진보진영에 만연된 이 정파 패권주의를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될 현재 노동절의 의미를 또한 살려나가는 투쟁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노동절에서는 이제 남북 노동자 단체들이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남측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북측에서는 조선직업총 동맹중앙위원회가 공동결의문을 통해서 얼마 전 남역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로 재난을 당한 모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첫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곧게 연대 연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 나갈 것. 둘째, 대외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전쟁 대결 책동과 비방 중상 소동을 단호히 저지시켜 나갈 것. 셋째,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통일애국의 선봉에 서서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국면을 힘있게 열어나갈 것을 결의했고요. 끝으로 이제 노동자들은 민족이 받아들이며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수 선봉대라고 했고,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무거운 사명과 책임을 더욱 깊이 자각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연대 단합하여 민족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 6.15 자주통일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 참 유의미한 선언이군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노동절 집회 때는 이색적인 현수막이 이렇게 내걸려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에서 폭언 폭행, 연대 파기, 민주노총 각성하라. 기자 폭행, 조경석 처벌, 욕설 폭언, 한석호 해임. 현수막을 들고 이제 유인물 선전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실제 한석호가 잘못했네, 뭐 이런 분위기들도 좀 있었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이신데요. 우리 김 기자님, 한 말씀 안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4월 22일 날 코리아 연대가 민주노총에 항의 방문을 갑니다. 저는 이제 취재 요청을 받고 동행을 했는데요. 코리아 연대는 민주노총이 지역본부와 민중의힘에 연대 파기의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코리아 연대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항의 방문을 갔었던 거고요. 코리아 연대가 항의 방문했고 민주노총 사무총 성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제지하려 나섰고요. 저는 이제 취재하고 있었는데 한 간부가 넌 뭐야? 그러면서 발길질을 저에게 했죠. 그게 조경석 국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무총국 책임자격인 한석호 사무부총장은 마치 방관하듯 이러고 있다가 결국 욕설, 폭언을 하면서 이제 직기를 이렇게 내리치면서 분위기를 이제 험악하게 하기도 했다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민주노총 내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에 대해서 도저히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가 없어서 조경석 국장과 한석호 사무부총장은 징계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게 됐는데요. 징계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총연맹은 즉각 관련 규약 규정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공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대신에 이렇게 외압을,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오늘 그 노동절 기념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 의의 깊은 날, 뜻깊은 날인데, 이런 민주노총 얘기를 하게 되어서 좀안 됐습니다만, 이 얘기는 좀 해야 할것 같아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실제 노동절 집회 연설에서 진보정당 분열 막지 못했고, 이땅 노동자들 하나로 단결시키지 못했다. 그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라고 했단 말이죠.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진보정당의 분열을 통합시켜내지 못하고 여전히 몇몇 사람의 책임량 이유를 이야기하는 저의 책임이 오늘을 부르지 않았나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작은 차이가 뭐가 그렇게도 컸는지 갈등에 휩싸였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단결이 최대의 무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앞에 분열된 민주노총을 단결시키지 못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위선장인가요? 연대파기라는 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누가 누구를 재단하고 누가 누구를 심판하며 코리아 연대의 연대를 중단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진 건데 실제 단결하지 못한 책임이 본인에 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는 단결을 저해하고 훼손하고 분열시키려는 이런 종파주의자들의 책동에 놀아나고 있는 정확하게는 종파와 뿌락지들의 책동에 놀아나면서 민주노총이 헌병대 노릇을 앞장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폭력에 맞서서 대항하던 민주노총이 모르겠어요. 수많은 폭력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무감해져서 본인들도 그 폭력을 따라 배우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우리 메이데이를 운영하는 전체 구성원들은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명확히 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는 메이데이에서 이 문제를 좀 종종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리 방향, 그 다음 민주노총이 자꾸 관성화되고 관료화되고 또 이렇게 폭력까지 이제 자행이 되게 되는 도덕적으로나 또 민주노총 정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 민주노총의 정신에도 맞지도 않고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메이데이, 우리가 좀 앞장서서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당연한 날 권리 보장해 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민주노총 폭행 사건 그리고 연대 파기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가, 현상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아는 동지와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실제 제가 코리아 연대 회원인데 총연맹이 연대 파기를 결정하고 민중의 힘이 그것을 결정한다면 그럼 나는 뭐냐? 나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동지들과 함께 지역에서 연대운동을 하는데 그러면은 동지들은 총연맹 결정사항에 따르면 나와 함께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동지가 연대를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모순적인 결정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운동의 단결과 연대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결정인가를 응변적으로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총연맹 그런 결정, 그리고 민중의힘이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럼 저도 제 역할을 제가 속한 곳에서 중단해야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조합원이지만 그것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네, 옳습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꼴이 되는 건데요.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규약상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무언가 잘못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징계를 당했는데 그 징계가 절차상 양정상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구동재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명쾌해집니다. 연대 중단이라는 게 얼마나 허황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건지 의도를 갖고 있는 종파나 뿌락지의 작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김 기자님 몸은 좀 이제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만 참 그때 당시에는 어이가 아무 말도 나오진 않더군요. 항의 방문을 하는 과정인데 폭언과 폭행이 이게 했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민주노총은 공조직입니다. 그런 공조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진보 민주 세력들이 계속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하나로 모아서 싸워도 사실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연대 파기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적하신 것처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을 위해서 부직갱이도 나와서 지금 연대하고 힘을 합해야 할 판인데 한생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고 자리 욕심 없이 함께 투쟁하고 민주노총을 위해서 연대했던 동지들을 이 대열에서 왜 제외시키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들이 얻는 건 무엇인가. 민주노총이 얻는 게 과연 무엇이고 민중의 힘이 얻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득을 보는 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좀 덧붙이자면 현재 일부 종파주의자들의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한 지역과 또 총연맹 그리고 민중의 힘에 이런 내용들이 문제화되고 또한 이런 불합리한 결정을 내렸는데 저는 현재 활동하는 우리 동지들이 대다수가 이런 동지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올바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충분히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친한 사람들 혹은 자기 정파 사람들 그리고 내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절차적으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보운동, 민주노조 운동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진상이 보이고 해결책을 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의 총연맹 그리고 민중의힘의 수많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이 현상과 본질을 잘 가려서 판단할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코리아 연대도 성명을 통해서 민주노총과의 사상전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노총 전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 민주노총 내에 뿌리 깊은 정파 패권, 종파주의, 그다음 뿌락지들과의 이제 사상투쟁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했는데요. 참 명쾌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메이데이도 그러한 노정에 힘을 보탤 거고요. 마무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보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참 불합리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때 이랬더라면, 이때 이랬더라면 하는 수많은 만약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원 말을 빌리자면 이 수많은 만약에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건데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 우리한테는 없었을까요? 만약에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혹은 우리 민주노총이 좀 더 잘 싸워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하야를 시켰더라면, 이런 만약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세월호 문제도 그렇고 민주노총의 혁신의 문제도 만약에라고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퇴진과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서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갑시다. 메이데이 10일의 방송 마치겠습니다.